자, 우리가 모세 시내산 등정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내산 등정 파트를 오늘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노정 40년의 노정을 걷는데 그 중에 11번째로 진을 쳤던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는 시내산이 있다고 그랬죠. 이 시내산에 약 1년 가까이 가장 오래도록 머물면서 여기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내산 2291m라는 높은 산을 모세가 바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려 8번이나 눈을 내렸던 사건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8번, 8차에 걸쳐서 오르내린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8차 등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만나는 그 중보의 역사, 모세의 중보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잠깐 정리해 보면은 모세가 중보자로서 1차 시내산 등장을 해서 먼저 하나님께 반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체결을 제의한다고 했죠. 그죠? 언약 체결 제의. 야, 내가 이제 너희 백성과 언약을 맺을 거야. 가서 그렇게 일러. 예, 언약 체결을 제의받습니다. 또 2차로 모세가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요? 백성들을 향한 성결의 명령을 받죠. 성결의 명령. 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성결케 해. 깨끗한 백성 아니면 난 언약을 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언약 체결 준비로서 첫 번째 성결 명령을 명하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전하고 그들이 성결케 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3차로 또 올라가서 어떠한 명령을 받냐면 시내산 들어오지 말라고 해. 들어오면 죽어. 백성들 못 들어오게 해. 시내산 입산을 규제하죠. 하나님이 시내산 입산을 엄격히 금하시는 그 장면이 3차 입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세 너만 올라와. 다른 사람은 지경을 정해놓고 산 위로 올라오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긋고 있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그 다음에 4차로 또 올라갔을 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자, 성결케 하고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셔서 4차 입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당신의 목소리로 십계명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모세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죠. 그죠? 천지가 진동하고 우렁찬 하나님의 목소리 십계명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 말라. 우리 죽을까 하노라. 모세 네가 대신 가서 받으라.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이후에 모세가 4차로 그때 올라가서 나머지 세부 율법을 모세가 받습니다. 세부 율법은 모세가 대표로 가서 받고 그 전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다. 자, 그것이 바로 4차 입산의 모습이고 4차와 5차 입산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언약 체결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언약 체결식. 4차로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옵니다. 십계명에 대한 세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자마자 밤새도록 이것을 언약서에 베끼죠. 그죠? 그래서 언약서를 만들어요. 언약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바로 언약서를 낭독하는 언약 체결식을 4차와 5차 입산 사이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1차 때 말씀하신 대로 언약 체결이 이때 이루어지고 4차 이후에 이루어지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뭐예요? 출애굽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이때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되어지고 그 다음에 5차로 모세가 올라가는데 5차부터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자, 5차 입상 때는 바로 뭐예요? 시내산에 올라서 언약 체결식에 따른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가졌다 그랬죠. 언약 체결 기념 식사. 그래서 만찬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만찬이. 여기 특징이 말 뭐라고 했어요? 5차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신분이 상승됐다 그랬어요. 예, 언약 체결을 맺은 이후로 모세뿐 아니라 누가 더 올라갔어요? 아론, 또 아론의 두 아들, 70장로가 함께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앞에서 보면서 먹고 마시는 만찬을 이들이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 체결식 이후로 신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신분으로 격상되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뭐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서 신령한 하늘 양식의 만찬을 가지고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죠. 자, 이것이 지난번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자, 오늘은 6차 시내산 입산부터 7차, 8차 바로 오늘 모든 8차 입산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차 시내산 입산이 6차 시내산 입산은 5차 시내산에 오르내린 후 그 다음 날입니다. 5차 등반과 하산이 있던 다음 날 다음 날에 바로 6차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 날은 3월 종교력으로 3월 8일이죠. 출애굽하면서 이들이 받은 세달력 세달력으로 출애굽 1년 3월 8일 요일은 일요일입니다. 요일 계산이 다 돼요. 근데 나중에 이건 따로 시간되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8일 일요일 그리고 출애굽한 지 52일째입니다. 6차로 올라가게 되는데 출애굽한 지 52일째. 자, 이 6차 입산부터 또 성격이 바뀌어요. 6차, 7차, 8차는 성격이 바뀝니다. 어떠한 내용이 6차 입산 때 일어나냐면 모세의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가 이때 이루어져요. 모세의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가 6차 때 올라가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했다는 걸 한 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40일 금식 기도가 두 번 이루어졌어요.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그중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가 6차 입산 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6차 때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돼요? 당일날 올라왔다가 당일날 내려오는 이전의 상황과 다르게 6차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와 이제. 40일 동안 산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날짜를 계산해보면 바로 3월 8일 일요일부터 40일을 계산하면 4월 1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종교력 4월 17일 목요일까지 바로 6차로 입산을 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적어놓으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나와있고요. 또 신명기 9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6차 입산 모세의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다 살펴보시면 뭐 1차부터 6차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십니다. 자, 우리 대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아주 긴 구절인데 이 내용이 복잡하지만 여기 이 내용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자, 우리 12절만 먼저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뭔가 상황이 다르죠. 자,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 올라 내게로 와 거기 있으라. 이게 바로 뭐예요? 육차로 올라오라 그 얘기예요. 육차로 나에게 다시 올라오라. 그런데 육차 입산을 명하시는데 이 말투가 바로 뭐예요? 내게로 올라오라가 아니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거기 머물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올라와 거기 있으라 라는 말은 이게 하루 당일치기로 올라갔다 내려올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머물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죠. 올라와 머물라 그랬으니까 올라와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그죠? 바로 내려가지 말고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6차로 올라오면 내가 뭘 주겠다?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그 유명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6차 때 받는 십계명 이 두 돌판은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게 친히 십계명도 하나님이 써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결론적으로는 4차 때 죄송합니다. 4차 때 십계명 중 4차는 육성으로만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돌판에 적어 주겠다는 거예요. 돌판에 적어 주겠다는 것은 6차입니다. 예, 6차에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4차 때 육성으로 말씀하신 십계명을 글로 기록해서 안겨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6차 입산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전에 십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4차 때. 그리고 그 율법을 근거로 4차, 5차 사이에 언약 체결식도 맺었습니다. 왜? 4차 때 받은 율법 가지고 언약 체결식을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약 체결식을 기념하는 식사까지 마쳤어요. 그죠? 5차 때 식사까지 마친 후에 이제는 어떠한 작업을 하신 거냐면 이 언약 체결의 증거물로 증거물을 남겨야 돼요. 증거물이 없으면 또 획 돌아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물로 율법과 계명 이전에 언약 체결식 때 사용했던 그 율법과 계명이 적힌 돌판을 이제 적어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단계입니다. 예? 율법 십계명 먼저 주시고 언약 체결식 맺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문서 돌판 일종의 돌문서죠. 돌문서로 남겨서 주겠다 이거. 그 6차에 바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만 읽을게요. 13절 시작.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게 몇 차예요? 6차 입산이죠. 6차 입산입니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모세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구도 데리고 올라갔다? 여호수아도 데리고 왔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올라갈 테니 그 우리가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입니다. 몸종. servant. 종으로 여호수아가 항상 서빙하고 있었어요.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다. 이건 바로 뭐예요? 원래 모세 외에는 올라오면 죽어요. 근데 누가 허락받았어요, 지금? 여호수아만 허락받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결국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데 모세 이후에 차기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모세 대신으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였어요. 여호수아예요. 그 자격 조건이 바로 6차 입산 때 드러나죠. 모세와 버금갈 만한 위치로 여호수아만이 함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2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살짝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보고 14절 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자, 18절까지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의리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신주역까지만. 자, 그래서 우리라고 나오죠. 그죠? 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는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자, 그리고는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올라가죠. 그리고는 잘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에 이제 머무르는데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일째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어요. 자, 이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차로 올라갔는데 바로 하늘 만난 게 아니에요. 이때는 6차로 올라갔지만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가려서 하늘과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6일 후 7일째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만나십니다. 이 7일째라는 이 날, 우리가 아까 3월 8일부터 계산하면은 7일째는 3월 14일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3월 14일에 그때가 7일째가 되는데 올라간 지 그 3월 14일에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불러서 만나셨다. 이제 요것을 구분해서 보시고요.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마무리 읽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돌아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40일, 40야. 만 40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반낮 40일. 자, 이것은 7일을 포함한 것입니다. 7일 후부터 40일이 아니라 바로 올라갈 때로부터 7일 후에 하나님 만났지만 이 7일 포함해서 총 40일 있었다 그 얘기예요. 6차로 올라간 후로 총 40일 있었다. 그 40일 안에는 이 7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일째, 마지막 40일째 십계명이 적힌 언약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죠.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일 금식을 마친 그때에 십계명 돌판을 수여받는 장면이 그 다음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금식을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바로 40일 끝부분에 바로 두 돌판을 받죠. 여기서 친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친히. 친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츠바예요. 에츠바. 한글 성경은 친히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게 에츠바는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문으로 손가락. 바로 왜? 하나님이 한마디로 친필로 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츠바로 표현하고 있어요. 친필로 썼다. 우리는 보통 친필하면 붓이나 뭐 볼펜이나 이런 걸 쓴다는 거죠. 누가 잡고. 근데 하나님을 원어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썼다. 당신의 어떤 몸에 있는 일부를 가지고 썼다. 하나님이 친히 썼다라는 내용을 엣지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는 분이 아니죠. 영이신 분이죠. 그런데 엣지바 손가락으로 썼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대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다. 우르르팡팡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걸 엣지바 손가락으로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6차 입산 40일 밤낮 금식 마치고 두 돌판 받고 이제 두 돌판 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오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오는데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까지 갔지만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었어요. 예, 같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또 모세예요. 돌판 가지고 그 밑에 대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내려오는데 이때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산 밑에서는 바로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어요. 이때. 그게 바로 6차 하산 때입니다. 6차 하산 때. 바로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 이유는 바로 뭐예요? 매번 1차부터 5차 때까지는요, 모세가 당일날 올라왔다 당일날 내려왔어요. 근데 6차 때 갑자기 상식적인 흐름을 깨고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이면 이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한 달이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서 네가 리더가 되어라. 그래서 아론을 쪼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6차 하산 때, 정확히 그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섬기는 장면이 일어나요. 자,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떠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냐면, 자, 이전에 4차 입산 후 4차, 5차 사이 이들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죠? 네. 언약 체결했습니다. 또 5차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사람들 불러놓고 언약책을 기념 식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6차 때 하나님이 이제 언약 백성 만드는 마무리 작업으로 그동안 주셨던 그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내려보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든 지금 체결 과정이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는 그 순간에 이 4차 언약 체결, 4차 후 언약 체결, 5차 기념식사, 6차 십계명 두 돌판을 모두 무색해한 사건이 바로 뭐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인데. 완전 도루묵이 된 거예요. 완전 다 엎어뜨려 버린 거예요. 모든 모세의 수고가 무효가 되는 순간입니다. 무효가 되는 순간이에요. 자, 앞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마다 이들은 입버릇처럼 뭐라고 했어요?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고백했던 이들이 마지막으로 준행하겠나이다 고백한 이후부터 금송아지를 섬길 때까지 며칠 만이냐면 40일 만에 배신했어요. 40일.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그 전날이니까 41일 만에 준행하리이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멘했던 이들이 어떻게 41일 만에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냐. 상식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41일 만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유, 이전에 그들이 수십 번 고백했던 그들의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났던 정금 같은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 모세의 8차 등정은 우리의 신앙 노정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언약 백성이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에요. 우리에게. 언약 백성이 된 직후입니다. 직후에 어떤 사건에서 어처구니 없이 우상을 섬겨버려요. 무엇 때문이다? 정금같이 다져진 이들의 믿음. 오늘날, 야, 난 잘 믿어. 나는 지금 아주 빛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이 되었어 라고 자부하는 우리의 믿음도 이들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는 교훈이죠. 자,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믿음의 시련, 이걸 불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하면서, 잘 보세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불로 연, 우리가 금하면 야, 절대 이것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금을 좋아하자는 사람들은 돈보다도. 왜? 금은 절대 가치가 안 바뀌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금이 불로 강하게 연단하면 없어질 금이래요. 이해되십니까? 없어질 금. 뭘 말하냐면 이 금도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지만 뜨거운 열을 계속 가하면 금도 바로 뭐예요? 녹는다. 실제 그래 안 그래? 그잖아요. 금 녹여가지고 또 다른 금괴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상온에서는 변하지 않지만 뜨거운 열을 계속 가하면 금도 녹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 7절은 이 금보다 더 강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금도 불을 가하면 녹아 없어질 금이다. 너의 믿음은 아무리 연단에 불을 가해도 녹아 없어지는 금보다 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었지만 바로 이 강력한 불의 시험에서 녹아버리는 믿음이었다. 녹아버린 믿음이었다. 자, 단편적으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주도돼서 금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가 어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금고리들, 금가락지들, 금고리들 다 빼어서 아론에게 줘서 아론이 불에 녹여서 만든 게 금송아지 형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네준 금고리를 녹여서 만든 금송아지,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금 같은 믿음이 지금 녹아지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금이다. 없어질 금이 된 거예요. 없어질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바로 불에 녹은,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으로 재탄생된 바로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녹아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4절 말씀 이후에도 보시면 불에 그 금고리들을 불에 녹여서 이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이들의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 녹아버린 것이죠. 그죠? 변질된 거예요. 형상이 어그러진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단하다, 금처럼 변하지 않는다, 자부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유혹을 받고 시련을 얻고 모든 뭐 삶의 모든 삶이 복잡해지면 내 신앙, 내 믿음도 녹아지는 금처럼 흐물흐물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랑말랑해져서 세상 유혹이나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 속수무책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녹아서 흐물흐물 될 때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것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섬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삶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강한 믿음이 되어서 절대 노가 없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노가 흐물흐물 내려가면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섬기게 합니다. 자, 결국 모세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신이 양손에 갖고 있는 두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산 아래로 던져서 왕창 깨트려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두 돌판을 깨트린 모세, 단순히 모세가 홧김에 던졌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나도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해서 받은 두 돌판이에요. 이 언약의 두 돌판은 그가 40일 금식하면서 1차부터 6차까지 오르내리면서 얻은 결정체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화나게 한다고 해서 모세가 가볍게 던져서 깨트릴 돌판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 정도로 무지한 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단순히 홧김에 두 돌판을 락 하고 또 깨트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깨트렸다고 봐야 됩니다. 화도 났지만 순간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다. 이것은 바로 모세 이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 체결식, 언약 체결 기념 식사, 그 상징물이 두돌판이거든요. 그것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언약이 깨졌다는 것은 이 언약을 백성들이 어겨도 당장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갖고 내려오는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2계명이에요. 1계명과 2계명을 지금 산 밑에서 어기고 있어요. 만약 모세가 이 1계명, 2계명에 포함된 10계명을 그냥 들고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이 유효한 것이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몰살당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해되세요? 근데 두 돌판을 순간 깨트리면서 어떻게 돼요? 이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당장 죽이지 않는 근거가 된 거예요. 모세의 이런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이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언약을 맺게 하는 중대한 구속사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행동은 다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에요. 자, 그래서 두 돌판을 깨트림으로써 이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즉사당하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면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날이 언제예요? 두 돌판을 깨트린 날이 언제예요?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17일이죠. 예? 아까 계산했죠, 그죠? 3월 8일부터 40일 계산하면 며칠까지라고 그랬어요? 4월 17일. 이때 6차 하산이고, 이때 금송아지 우상 섬긴 사건이 이때 겹쳐요. 이 4월, 이게 바로 유대 달력으로는 담무스월입니다. 이름이 있어요. 월마다. 담무스월 17일. 두 돌판을 깨트린 이 담무스월 17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두 돌판이 깨진 날이다 라고 해서 회개하며 이날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들을 구원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뼈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후대에도 매년 종교력 4월 17일 두 돌판이 깨진 날로 이들은 회개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죠. 이들이 이렇게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극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언약 체결식을 가진 그 가운데 순간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순간 언약이 깨어지는 이 상황,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시내산 등정과 같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극적으로 말씀으로 언약 체결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도 그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이 표현은 바로 뭐예요? 어처구니 없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도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다는 건 바로 뭐예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순간 어떤 유혹을 봐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처구니 없죠.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순간이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오다가 왜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는가? 그 직접적인 이유를 출애굽기 3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딥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 왜 만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내려왔던 모세가 10일, 20일, 30일 지나도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더딥을 보고 바로 우상 숭배의 죄로 들어가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모세가 오르내리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여태까지 1차부터 5차까지는 바로 뭐예요? 모세가 올라가면 당일날 응답받고 내려왔죠. 바로바로 응답받으면요, 사람이 딴 생각을 안 해요. 이해되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다 바로 응답 와.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 바로 축복이 와. 그러면요, 이게 주고받는 게 바로바로 이루어지면요, 그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문제는 바로 뭐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40일 돼도 뭐 4년이 돼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뭐예요? 이제 금송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이다. 더디 내려옴을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 전까지는 바로바로 뭔가 일이 풀렸는데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기도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라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눈을 세상 금송아지로 돌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내로 반드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우상숭배 사건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차 입산, 6차 등정을 마치고요. 7차 등정 가겠습니다. 7차 등정. 자, 7차 등정은 4월 18일에 일어납니다. 4월 18일. 자, 이전에 4월 17일 날 6차 하산과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이죠. 4월 18일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출애굽한 지 92일째가 됩니다. 7차로 올라가게 돼요. 자, 6차, 7차, 8차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냥 성경 대충 보면요, 이게 6, 7, 8차가 있는지도 몰라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자, 7차는 뭐냐면, 7차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7차 때 모세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극악한 죄를 놓고, 세리산에 올라가서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40일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때가 7차 입산이에요. 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이 40일 중보 기도는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이 아닌 그냥 40일 중보 기도예요. 40일 중보 기도. 자,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날짜를 보면 4월 18일 금요일부터 40일을 계산하면 5월 28일 화요일이 됩니다. 4월 18일 금요일부터 5월 28일 화요일까지. 자, 이 7차 40일 중보 기도에 관한 내용이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 또 10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에서 시리즈 7권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뭐 40일 기도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전에 6차 때 했던 40일 금식 기도로 착각해요. 같은 40일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른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내용 잠깐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 26절, 7차 40일 중보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다시 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자, 멸하겠다. 이거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 직후에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전에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그 이후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40일간 엎드려 기도했다. 이건 7차 입산 40일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7차 시내산 입산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 바로 모세의 헌신적 중보 기도를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뭐가 아쉬워서 또 올라가서 40일간 엎드립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모세의 헌신적 중보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중보 기도의 모습. 바로 이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았다. 이것이 바로 7차 입산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막았다. 지금 우상 숭배죄는요, 이거는 보통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신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음과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붙들고 중보기도함으로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 그 사건이 벌어진 그때에, 즉 7차 40일 중보기도 직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레위지파의 헌신의 사건이 있었죠. 이게 한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날에. 6차 내려올 때 금송아지 우상 숨길 때 두들강 깨뜨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거냐? 레위지파가 나와서 우상 숭배에 직접적으로 가담한자 3,000명을 죽입니다. 자기 형제들. 이것이 7차 입상 직전에 이 사건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9절 말씀. 레위지파의 형제들을 도륙하는 헌신의 모습이 나오죠. 이 다음에 7차로 올라가서 40일 중보기도 한 거예요. 모세가. 시간 순서 이해되시죠? 네. 6차 하산, 그 다음 우상 숭배 사건 보고 두들판 깨트리고 레위지파가 3,000명 형제 죽이고 그 다음에 7차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간 엎드려 중보기도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시면 7차로 올라간 모세의 40일 중보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떤 인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튿날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 다음 날이죠. 그 전에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으니까. 즉 언제라는 거예요? 4월 18일 금요일이다. 우상 숭배 다음 날 그때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이게 바로 몇 차 입산? 7차 입산이다. 모세의 7차 입산. 그리고는 슬프도 소이다 하면서 외치죠. 그죠? 저들이 극악한 죄를 저질러도 사해 주십시오.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정도 되면 이거 카바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카바 될 죄가 아니죠. 네? 그런데도 사해 달래요. 우상 숭배의 죄도. 그리고는 그렇지 않을 거면 나도 천국 안 갈랍니다.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나도 같이 망할랍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도 이렇게 하죠. 나도 구원하시고 저들도 구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누가 막 죄졌어. 그런데 나를 지옥 보낼지언정 저 사람을 천국 보내고 나를 생명책에서 나를 빼주십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감히. 우리 그렇게 기도 못해요. 내 생명이 귀해서. 모세는 자기 생명이 지옥불에 떨어져도 자기가 멸망받을 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바로 이 자신을 죽여가면서 온 인류를 살리겠다라는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모세의 중보기도는 자신을 죽여가면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위대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분명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모형, 예표의 인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정확한 예수님의 중보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중보기도 참 극적이죠. 야,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용서할게. 우린 다음 시나리오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 기도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추가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느끼셔야 돼요. 자, 모세가 중보기도했잖아요. 그죠? 이전에 레위지파가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 몇 천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였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 네가 나에게 헌신했다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중보기도 했어요.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아 하나님이 이제 정리하시고 끌고 가시겠구나 그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예 하나님은 모세 중보기도를 듣고 그래 하면서 말한 거예요. 백성을 또 추가로 죽이셨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랬죠. 자 아까 모세 중보기도 이후 구절이죠. 예. 레위지파의 3,000명 도륙사건 이후 구절이죠. 이후에 모세 중보기도 이후에 백성들을 치셨다. 치시니 히브리어로 나가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나가프. 어떤 뜻이냐면 재앙을 내리다. 질병이 들게 하다. 역병이 들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을 봤을 때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를 재앙, 질병으로 죽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걸로도 하나님 분이 안 풀려요. 배신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 또 허락하셨어요. 아, 하나님 용서하셨구나. 근데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 나는 안 가.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목적지 너희들 가. 허락하마. 근데 누군 안 간대요? 나는 안 가.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그 정도로 화가 나신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내가 같이 가면 너희 또 죽일 것 같으니까 난 안 갈 테니 너희끼리 가. 이것처럼 무슨 말이 없죠. 어? 예를 들면 막 애기가 막 나 아빠나 저기 놀이동산 저거 탈래 너무 화났어. 야 가 가 난 안 갈 거야. 그럼 애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아빠가 안 가고 엄마가 안 가는데. 예? 바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왜? 우리의 사건으로 보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사건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즉 하나님이 오늘날 우상이 바로 보여요.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의 한이 얼마나 사무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애굽의 열 가지 재앙 내려놓고 출애굽하셨습니다. 종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강권적으로 언약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기념 식사까지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극에 달았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만큼 우상 숭배라는 배신, 그죠? 우상 숭배라는 폐역에 대한 하나님의 배신감과 분노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잘 몰라.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뭔지도 몰라. 그리고는 죄죠. 그런 초신자들의 죄보다 하나님 알아. 언약의 맛도 알아.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도 체결했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정도로 가까워졌어. 그렇게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체험도 많다는 자들이 짓는 죄값이 더 크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더욱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언약 백성 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섬겼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5절 6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해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체결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새기고 또 직접 언약 기념 식사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끽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체험했다고 하는 그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들은 회개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죄는 너무나 크게 물을 것이다. 그 죄는 바로 뭐예요? 알고도 죄를 지는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걸 알고도 뼈저리게 그걸 말씀 가운데 가긴 하고도 죄를 짓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초신자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 쉽게 회개를 받으세요. 왜? 모르고 지은 죄니까. 근데 하나님 알고 말씀 체험한 자들이 알고도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회개케 하지 않겠다. 자, 어떤 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 번 못 받는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한번 우리 위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알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알고 믿는 자가 또 죄를 지면 예수님은 또다시 자기가 자기 죄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고 말씀 많이 깨닫고 내가 신앙의 높은 자리로 성장해 갈수록 우상 숭배의 극악한 죄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서운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은 원한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의 중보기도의 자세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이 죄인들을 놓고 세 번 연거푸 엎드려 기도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중보기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신명기 9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랬죠. 7차 입산 후 40일 중보기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공동번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야훼 앞에 40일간 밤낮으로 엎드려 있으면서 그랬어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원문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구절을 내가 엎드렸던 40일 그 밤과 40일 그 낮에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두 번 나와요. 즉 40일간 밤낮으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그럼 이유를 밝히죠. 이유를 원문은 어떻게 밝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굽신거리며 계속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하루 왼종일 무릎 꿇고 기도 못하잖아요. 자세 바꾸고 막 줄이 틀고 막 일어났다가 물 먹고 다시. 근데 40일 동안 엎드린 자세에서 안 바꿨다는 거예요, 자세를. 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타나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모세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26장 44절도 시작.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 연거푸 엎드려 기도하신 예수님 40일간 연거푸 엎드려 기도한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모세의 중보기도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 모세의 중보기도가 40일간 진행되고 마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5월 28일 화요일이었다고 그랬죠. 그죠? 보시죠. 그죠? 이때 맞춰졌는데 그 다음 날인 5월 29일 수요일 이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아시죠? 그죠? 언약 백성 된 후에 짓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한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월 29일 수요일에도 중보기도가 40일 중보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아직까지 그 마음이 분이 안 풀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8차 긍정에서 5월 29일 하루가 계산해보면 하루가 빠져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월 29일 수요일이 하루가 빠진 채 8차 긍정이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 하루가 이 잃어버린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냈냐 이거예요. 5월 29일 수요일이 사라져 있어요. 네, 바로 이 5월 29일 수요일까지만 하도 하나님의 분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사라진 하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순서 시리즈의 저자이신 박아울 목사님께서는 이 연대 계산을 다 날짜 계산을 하다가 5월 29일 하루가 딱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하루가 사라졌는데 이때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날이. 하지만 이 날은 존재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추정컨대 5월 29일 수요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 하루 동안에 과연 모세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40일 중보기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노가 풀리지 않아서 아까 얘기했죠. 추가 징계하셨죠. 그죠? 그 가운데 그 다음날 이 모세는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성경 정황상 우리는 다음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는 회막을 세웠어. 회막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회막. 이 회막을 가리켜 우린 임시천막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임시천막. 이건 성막이 아니에요. 회막이 또 다른 의미 성막이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법궤 들어가고 뭐 떡상이 그 성막을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짓기 전에 회막이 잠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5월 29일 수요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날에 회막에서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중보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날 5월 29일 수요일 이날에 모세는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에 회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임시천막을 짓고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진 바깥에 나와 있을 테니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새로운 각도로 다시 기도한 거예요. 모세의 끈질긴 중보 기도입니다.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33장 7절. 우린 이 33장 7절이 성경에서 사라진 5월 29일 수요일날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 장면이 있어요. 중보기도 이후의 장면입니다.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쳤다고 그랬죠. 천막을 하나 쳤어요. 회막이라 불렀어요. 근데 여기에 누구도 따라 나왔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도 모세를 따라 진 밖으로 나왔다. 그럼 진 밖에 나온다는 개념 말은 뭐냐면 아까 같은 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경우는 구원권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진은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권 내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주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진 안에서 시내산 올라서 진 중앙에 시내산이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화가 안 풀려. 그래서 모세가 특단 내린 게 바로 뭐예요? 내가 진 밖으로 나와서 회막 치겠다. 내가 구원권 내에서 스스로 내 구원을 포기하고 진 밖으로 나와서 회막 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가 요청하겠다. 근데 이때 모세와 마음을 같이 한 자들이 따라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5월 29일 중보기도 다음날 40일 중보기도 다음날 5월 29일 수요일 하루 동안 모세는 진 바깥에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 밖으로 나오는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 필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각도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상을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죠. 40일 중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노가 안 풀려. 너희끼리 가. 난 안 가.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진, 모세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묻어있지 않는 진 바깥으로 나와서 따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 보시면 그 회막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모세를 만나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요. 참 감동적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요. 이전까지는 안 풀렸어요. 40일 중보 기도로도 안 풀렸어요. 이 회막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었다. 자,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 보시면 진 밖에 나와서 회막 치고 기도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이죠.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송자 느헤미야를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야,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모세. 야, 너 이런 건지 몰랐어.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진 밖으로 나와서 나를 만나?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녹은 거예요. 녹은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친구로 가까이 얼굴 보고 대화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 원어를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타락한 인간이. 모세에게는 그걸 허락하셨어요. 더 위대한 건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이죠. 야, 여호수아는 더 대단하네. 네? 이제 하루 동안에 회막에 사람과 교제하고 모세는 진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죠? 진 밖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누구는 안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진 밖에서 잤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차기 리더로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여호수아는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차기 리더로. 이해되시죠? 이런 여호수아의 신앙도, 성막을,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의 신앙도 엿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참 중보자지만 우리도 이런 중보의 희생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한대. 우리도 바로 뭐예요?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죄지은 영혼들을 구원해달라는 중보자적인 자세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도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가도 홀로 비통한 심정으로 회막에 남아 기도할 수 있는 성들을 떠나지 않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8차 입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8차 신앙 입산은 5월 30일에 일어납니다. 5월 30일 바로 목요일이죠. 아까 5월 29일 하루가 비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때는 임시 회막에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 중보기도 추가로 올렸다는 것 이제 찾아냈고, 그 다음 5월 30일 목요일로 이어져서 이때 8차 마지막으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133일째. 이 8차 입산에서 뭘 하냐면 마지막으로 모세가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여기서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몇 번이다? 두 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는 항상 무엇을 받기 위함이에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도 첫 번째 돌판 받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깨졌어요. 돌판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인침의 완료가 안 돼요. 법궤가 항상 남아야 돼, 증거물로. 그러니까 반드시 신의산 입사는 무엇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을 갖고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깨졌기 때문에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 그래서 2차로 두 돌판을 받게 돼요. 자, 바로 날짜로 따지면 8차 입사는요, 5월 30일 목요일부터 7월 10일 월요일까지가 정확히 40일입니다.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에 관한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28절과 신명기 9장 18절에. 그러니까 이것을 1차 40일 금식 기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40일 금식 기도가 한 번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에 6차와 8차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구절이 달라요. 집에서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신명기 9장 18절만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모세가 추억하고 있죠. 그죠? 모압 평지에서 과거의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추억하는데, 전과 같이 40주야를 금식했다. 전과 같이. 그럼 뭐 이전에 한번 했다는 거죠? 두 번째 40주야 금식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과 같이 했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했다는 거예요. 네? 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없었다면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는 필요가 없었겠죠. 네. 첫 번째 돌판도 안 깨졌을 것이고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만들기 위한 모세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한 이 필사적인 노력, 이 중보의 자세,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두 번째 돌판의 십계명 받는 장면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돌판 받을 때는 두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쓰신 것도 하나님 쓰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뭐예요? 모세 보고 깎아오라고 그랬어요. 돌판은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수로 쓰신 걸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게 1차 돌판 받을 때와의 차이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정리해보시고, 자, 이 모세의 마지막 8차 입산이 주는 구속사적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받은 첫 번째 돌판과 모세가 받은 두 번째 돌판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 받았지만 내용은 같은데 돌판이 한 번, 두 번에 걸쳐 같은 내용이 쓰여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진 돌판이 됐고 두 번째 돌판은 길이길이 기념되는 돌판이 되었죠. 그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돌판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신비를 우리 육비, 마음의 신비를 바로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질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도 첫 번째 돌판 사건과 두 번째 돌판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첫 번째 돌판 사건은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요. 언약의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머리로 받은 결과 깨어지는 돌판을 말해요. 지식으로 받는 말씀을 말해요. 내 지식의 충족을 위해서, 야, 나 이 말씀 알아. 내가 내일 가서 누구에게 자랑해야지.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신앙을 자랑할 목적으로 내 머리에 지식의 충족으로 받는 그 말씀은 내 첫 번째 돌판의 말씀이에요. 그건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하지만 모세가 받은 두 번째 돌판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의 말씀이 새겨져서 절대로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깨어지지 않는 제대로 새겨진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머리로 야 구속사 말씀 또 8차 입산 모르지? 그런 것만 연연한 사람도 있어요. 지식, 내 지식 충족. 첫 번째 돌판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순간 사건으로 말씀이 쏟아져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인격에 세워져서 내 삶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그 자는 바로 뭐예요?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 체결 후에, 언약 체결 후에 첫 번째 돌판이 새겨지는 그 시점에서 이들이 곧바로 우상숭배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죄를 저지른 이유는 첫 번째 돌판이 깨지게 된 이유죠. 자, 그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언약 체결 시 때 받았던, 언약서 낭독 때 받았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머리로만 아멘했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만 아멘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만 준행하겠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외쳤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그 돌판은 깨어지고 만 거예요. 범죄 가운데. 분명히 우리 지난번 봤죠. 5차 입산 때 이들은 하나님을 라아로도 봤지만 육신적인 안목 하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깨달음, 영적 깨달음 할 말씀을 깨닫고 하자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라로 볼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지난번에 하자의 깨달음을 가진 자가 타락했어요. 이해되세요? 하자로 깨달았던 그 70장로가 우상 숭배 한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섬긴 거예요. 예? 자,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예? 하자로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지식으로 깨달은 하자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세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 깨달음이 있는데 아 이거야 말씀이 이거였어. 근데 그것도 마음 깊숙이가 아니라 지식으로 깨달은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자.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바라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영적인 눈을 열고 하는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자. 그러니까 하자로 깨달은 자들이 금통에서 생겼잖아요. 그죠?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자도 두 종류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깨달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런 것은 첫 번째 절판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지식으로 깨달은 하자였지 인격으로 마음 깊이 깨달은 하자의 깨달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구속사의 말씀을 내 머리가 아닌 머리는 첫 번째 돌판이죠. 그죠?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또 바로 뭐예요? 내 지식으로 받는 말씀이 아닌 첫 번째 돌판이죠. 내 인격으로 받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이게 바로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나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지키겠습니다 해놓고는 다 어겼어요. 그리고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머리로, 지식으로, 겉으로만 깨닫는 한마디 첫 번째 돌판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접판은 우리는 바로 뭐예요? 두 번째 돌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지지 않는 돌판.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보시면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절대 깨지지 않는 돌판에 새겨질 말씀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3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이름의 선지자인데 과거 선지자들은 바로 뭐예요? 율법서에 기록하고 양피에 기록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시켰어요. 근데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계속 우상을 섬겨요.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얘기해요. 새 언약. 새 언약. 어떤 새 언약이? 이제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마음에 새길 것이다. 바로 우리 마음 깊숙이, 우리 인격 깊숙이 기록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뭐예요? 두 번째 돌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 이렇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에게는 조건이 바로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 지식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는 것은 절대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돌판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돌판인 거예요.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마음에 새긴 돌판. 자 이제 결론 맺습니다. 모세 8차 시내산 입산 정리할게요. 크게 두 종류로 입산의 성격은 나눠집니다. 모세 1차 입산부터 5차 입산은 바로 뭐예요? 당일치기. 이해되시죠? 당일날 올라갔다 당일날 내려옵니다. 그런데 6차 때부터 7차, 8차는 바로 뭐예요? 모두 40일씩 머물러요. 맞죠? 세 번 모두 40주야 꽉 채웠다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차와 8차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이고 7차는 40일 금식이 아닌 그냥 중보 기도를 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이 시내산에 처음 모세가 오른 때는 주전 연도로 하면은 1446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종기록 달력으로는 3월 1일 일요일에 신해산 신해광야 도착을 했고 이때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인 3월 2일 월요일에 1차 등정을 하죠. 이해되시냐? 이게 이해되세요? 신해광야 도착 다음 날인 3월 2일 월요일에 처음 등정을 시작해서 등정이 언제 끝쳐졌다? 7월 10일 월요일에 등정이 마쳐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 8차 입산 총 날수를 계산하면 127일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기간을 모세가 수고했어요. 127일. 자, 여러분들 3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계산하면 127일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 때 받은 세달력, 종교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세달력이 만들어졌는데 이 종교력은요.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체계로 이루어졌냐면 홀수달 1, 3, 5, 7, 9, 11월은 한 달이 30일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짝수달 2, 4, 6, 8, 10, 12월은 29일로 이루어진 달력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달력이에요. 이들의 종교력. 지금도 이거 쓰고 있어요. 이설력수는 따로 쓰고 있는데 바로 요 개념으로 3월 2일부터 7월 10일을 계산하면요. 정확히 127일이 나옵니다. 이제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이들은 이 달력은 바로 태음력 월을 기준으로 한 달의 차고 기울음을 기준으로 한 태음력 음력입니다. 이제 썼던 종교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언제 마지막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8차 입산이 끝나게 되느냐. 모세 8번 8차 등정의 끝은 몇월 며칠에 끝났어요? 몇월 며칠에 끝났어요? 7월 10일 월요일에 끝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날짜는 7월 10일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모세의 8차 등정의 끝을 7월 10일에 맞춰놓고 있어요. 7월 10일은 어떤 날이에요?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절기 가운데 1년에 딱 하루 매년 7월 10일 이때는 유일하게 지성소가 오픈된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대제사장은 1년에 7월 10일 딱 하루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못 들어가요. 딱 하루 지성소가 오픈된 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하나님이 딱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다는 한마디로 오픈돼서. 그래서 이 대속죄는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오픈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 백성이 거국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전 백성 빠짐없이 속죄 제사를 집단적으로 드리는 거국적 회개의 절기가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 전에는 바로 뭐예요? 죄가 있는 자들만 부분 부분 소양 갖고 와서 자기 죄 이렇게 제사로 사함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요, 자기가 죄가 있든 없든 죄가 떠오르든 안 떠오르든 모든 백성이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거고, 그죠? 회개치 못한 죄도 있을 거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모두 한 번에 속죄 제사로 사함 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바로 이 대속죄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피의 제사로 전 인류가 단번에 죄에서 해방되는 속죄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의 8차 등정의 마침이 깨지지 않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끝난 그날이 대속죄일 7월 10일이라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구속적으로 모세의 8차 등정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대속죄일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은 대속죄일의 실제 주인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죄일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사역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구속사적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모세가 마지막 8차 등정을 마친 그날을 대속죄일 7월 10일로 맞춰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령한 대속죄일에 대속죄 사역의 예표가 되는 사건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언약 백성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을 주세요. 미션. 자,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이 영혼 육 보존하지 않으면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 그거예요. 자,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영혼 육.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령한 돌판, 우리 인간 돌판을 표현한 거예요. 하늘 말씀이 새겨질 돌판, 그것을 영혼 육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육 하면 이게 뭐예요? 전인격을 가리키는 거죠. 전인격. 전인격. 우리의 혼, 마음, 육신뿐 아니라 영혼 육 전체가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 없이 보존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전인격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영혼 육이 흠 없이 보존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두 번째 돌판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지면 깨지지 않는 돌판이 돼요? 영혼 육 전인격이에요. 영혼 육 흠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깨지지 않는 돌판을 갖고 있는 자에게 재림하셔서 그 신비에 새겨진 인격에 새겨진 십계명 돌판을 근거삼아 그에게 영생 변화 천국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차 등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과 깨지지 않는 돌판을 가지고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